사랑 빛을 깊어게 걸고 흘러간 저 배는 어디로 가느냐 해풍 앞이 바람아 불지를 마라 파도설이 그 슬프면 이 맘도 그 슬퍼 어디로 가는 배냐 어디로 가는 배냐 황포도 대야 덫을 달고 환혼 바람에 떠나간 저 사공 고향이 어디냐 사공아 말해다오 떠나는 뱃길 갈매기야 울지 마라 이 맘도 서럽다 아 어디로 가는 게냐 어디로 되냐 황포도 되어